존재감을 찾고 있지. 끝이 없는 도전 속에서 많은 실패 패배 정상을 향해 울부짖는 나의 꿈들이 있으니 난 다시 할 수 있어. 춤을 추.